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회상을 보면 귀족이 있고 그 귀족 밑에 또 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와 귀족과 평민과 그 다음에 많은 신분 제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교회는 노예 편을 들어야 될까요? 귀족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평민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노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참 신기한 회합이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사이어티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종교도 그렇게 귀족과 노예가 어우러져 갖고 정말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딱 나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귀족도 자기 계급 내려놓고 노예도 자기 신분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전부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형제자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저 사람 노예라고 우습게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거 내가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신분이 뛰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분들이 전부 내려놓고 형제자매가 전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는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선봉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거 있죠. 군대에서도 특별히 전쟁에 앞장서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유격대 뭐 이런 데가 바로 있단 말입니다. 해병대 중에서도 뭐 특수부대가 또 있을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유격대와 같이 아주 이 세상과 부딪히며 살면서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집단이 있는데 교회가 노예들 편만 든다 아니면 귀족 편만 든다 이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노예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예들이 교회 나오면 어떨까요? 정말 밖에서는 노예로 참 천대받고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도 안 받고 오다가 교회 딱 오면 어떻게 돼요? 형제 자매로 불리니까 살 맛이 날까 안 날까요? 네. 여러분들 그 살 맛이 얼마큼 날까 그 잘 짐작이 안 되는데 우리 그 일본 강점기 시대 때 그 수원에 백정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백정이 그 소 잡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소 잡는 사람들이 아주 직업으로 당당하게 있지만 조선시대 때는 이 소 잡는 백정이 아주 인간 이하의 상민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을 양반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백정들이 수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교회를 나왔냐면 종로까지 걸어와서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수원에서 종로까지 걸어봤어요? 예? 그 사람들 수원에서 걸어서 종로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토요일 날 출발했대요. 토요일 날 출발해서 일요일 날 도착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요. 백정이 갓을 쓰게 하는 걸 허락하고 완전히 형제자매로 불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승동교회라고 여러분들 그 종로의 승동교회는 그 백정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럽니다. 백정 한 명이 오더니 야 이거 우리 사람 대접해 준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 백정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리가 돼갖고선 이 승동교회에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지만 그 승동교회에 그 영수로 있었던 엄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귀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엄귀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영수라 그래서 일종의 그 장로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엄씨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부였어요, 마부.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이 상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부였냐면 그 당시에 왕족의 말을 끌던 마부였는데 그 왕족이 누구였냐면 이재형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고종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전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끌던 엄씨가 있었는데 이 엄씨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이재영 씨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영 씨가 아 이거 말 끄는 상놈한테 항상 얘야 쟤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양반이 뭐 상놈한테 존댓말 합니까? 그러니까 얘야 쟤 더구나 양반도 아니고 왕족인데 그래서 얘야 쟤야 하면서 하는데 어우 이 마부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참 좋습디다. 저 뭐 대감님께서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우습게 알았어요. 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이재영이 나라 잃은 서름으로 전국 다니다가 예수교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부흥을 줬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을 믿게 된 다음에 정말 이 새로운 나라를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연히 승동교회에 왔는데 그 마부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를 보고 이 이재영 씨가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기에 계셨군요 이랬어요. 여러분들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갑자기 양반이 그 상놈한테 어유 형님 반갑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부가 느꼈던 충격이 어떨까요? 야, 이 사람 왕년에 나한테 반말했던 사람인데 형님이라고는 거야.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도 여자도 신분도 모두가 철폐되고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분으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디 백성이에요? 예?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우리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한국인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더 우선 순위를 둬야 되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는 결국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거가 손해보더라도 참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가 있고 양반제도가 있고 이 노예제도가 있고 귀족제도가 있고 수많은 이런 제도 속에서 바울이 뭘 말하냐 이걸 얘기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느냐? 너무 그것 때문에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지 말고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말 하면 어떨까요? 그런 말 하면 야 노예로 사느냐 노예로 열심히 살아 이러면 완전히 우리를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종교가 뭐로 보이냐면 야 종교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마약과 같은 거다. 노예한테는 노예로 그냥 뭐 받아들이고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이 신분을 쟁취하고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마치 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사상가들한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너무나 많은 통치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통치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종교 들이밀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야합해갖고 종교를 이용해갖고 자기 통치 권력의 기반으로 그리고 아주 그 여러 가지 종교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십자군 전쟁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종교적 명분을 들이밀고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런 저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에게 너희가 그 노예로 살 때 성실하게 상전을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은 정말 그 속에서 네가 정말 그 만족하고 살라는 그 차원보다도 네가 더 큰 나라를 더 위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처지를 비관해 본 적 있어요? 예? 내가 왜 재벌 2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던 분 있습니까? 예? 예. 아, 형제님 있었군요. 저는 이제 또 왜 난 천재가 아닌가? 아, 내가 좀 천재들 보면 기가 막히죠. 참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천재들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 기가 막히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왜 나는 이렇게 뛰어난 운동신경이 없는가? 야, 누구는 뭐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운동을 하는데 난 항상 이렇게 안 된다. 또 여러분들 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처지에 대해서 내가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매들 경우에는 내가 좀 미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얘기, 이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죠? 아니면 뭐 내가 더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아니면 더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아니면 뭐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아주 천지였으면,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들이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데 실제로 이 조건이 나를 비참하게 만든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나를 비관하게 만드는 거냐,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길거리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죽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까? 예? 예, 주어요? 근데 고속도로에 5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고속도로에? 아, 방금 죽겠습니다 한 것 같아요. 죽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람이 목숨을 걸 만한 게 있고,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도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가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결정됩니다.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근데 예수님 비참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돈이 없었어요. 비참해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큰 아주 그 행불행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권력이 있냐 없냐 이거지만, 그거에 가치를 안 두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것 때문에 막 비관하고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가치를 어떻게 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같은 그 동료 중에 하나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 다른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 좀 큰 강아지 있는데 그거 못 키우겠다고 주겠다니까 자기 집 강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또 받아왔어요. 근데 이 큰 강아지가 와서 이제 오니까 이제 길들이려고 막 이렇게 기어하고 막 그랬더니 조그만 강아지가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덤빈 거예요. 이 큰 강아지가 조그만 강아지를 그냥 물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한 번 딱 물었더니 조그만 강아지가 그냥 거의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그 조그만 강아지를 들고서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아, 그 수술비가 120만 원이 나오고 입원비가 글쎄 하루에 20만 원씩 세상에 인간보다 더 비싸요. 그 강아지도 입원비가 있더라고요. 20만 원씩 그 3일간 입원했더니 거의 뭐 아, 이틀인가 입원했더니 40만 원이 가서 도저히 감당을 못해갖고 할 수 없이 강제 퇴원을 시켜갖고 집에서 요양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얼마 여러분 강아지 한 강아지가 그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글쎄 그 선을 보러 나갔다가 자매가 굉장히 제가 막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최근에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마음이 우울했다 그러니까 얘가 글쎄 강아지가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다가 그냥 잘렸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 뭐 얼마짜리냐 그 뭐 크게 비싸지 않은 강아지인데 이렇게 말했다가 그냥 바로 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러면 장가 못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 그렇게 가치 공유를 못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걸 돈으로 매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 바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 속에서 이 세상의 나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 신분을 비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신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만약 노예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거를 비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 속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전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예, 군대에서 사단장이 딱 예수 믿으면서 모든 군인들한테 야 인마 너희들 다 군대 교회 가 그러니까 그냥 쫙 줄 서서 교회로 갑니다. 예수 믿게 된 겁니까? 예? 여러분들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있지만 때만 돼봐라. 제가 어떤 군대 참모장 보니까 사단장이 교회 나가면 같이 교회 나가고 절에 나가면 같이 교회 절에 나가고 그런 참모장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뭐 사단장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동료가 진솔한 마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이게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으로 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전부 다 잘나간 사람만 있다. 제가 그 남미 호랑개교에서 왔던 어떤 형제한테 들었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남미 호랑개교는 성공한 사람만 있게 하고 실패한 사람 내쫓는데요. 아니 얼마나 웃기는 종교입니까? 거기 보니까 남미 호랑개교를 뭐 4시간씩 하고 5시간씩 하고 그것만 반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숨을 겁니다. 밤을 새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 사람 뭐 하루 종일 남미 호랑개교를 외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말로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만 남아서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근데 실패한 사람은 나가길 바란대. 나가길.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만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착각이 일어납니까? 이 종교를 믿으면 진짜 성공하나 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실패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려고 그러지 그걸 왜 마치 그건 여러분 일종의 사기입니다. 속임수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들 사업 성공했다고 해서 저 사람 참 복받았다 그러고 실패했다고 해서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냐, 저주받았구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린 그 실패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영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바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랬어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종인데 과연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아, 교회가 나를 반가워할까? 아니면 난 종인데 내가 이 종으로 계속 있어도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자유였으면 자유하지만 그것은 네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장애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멍에하는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에게 자기 상전들을 잘 모시고 공경할 자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일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전이 신뢰하고 아 얘는 뭔가 다르구나. 역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신뢰할 만하다. 정직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온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바벨로니아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그 정직하고 바르게 잘했는지 그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적들이. 그래서 그 시기하는 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왕은 항상 다니엘을 신뢰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죠. 만약에 세상에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 놀라웠기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예? 독립운동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 힘이 없어서? 아니 힘이 없어도 꿈틀대야죠. 독립운동 안 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죽고 나서나 70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걸 당한 걸 알고 받아들이고요. 기다렸어요. 70년이 딱 되니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나라의 그 나라의 그 성을 다시 쌓는 이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뭐 기도한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죠. 여러분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 많은 독립군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군에 합세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들이 뭘 했냐?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 애들이 좀 다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영 안 끌려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지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총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죠. 총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기도로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안희숙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이 안희숙이라는 여사가 이 음악 선생으로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사 참배할 때마다 이 사람이 운동장에 나가갖고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쫙 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딱 이렇게 고개를 숙여갖고 그 남산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하기 싫어서 안 나갔어요. 맨날 교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순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학교 선생이 당신은 왜 안 나가냐고 다음번에 안 나가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 다음 시간에 나가겠다 해서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 고개를 숙일 때 이 사람은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 외에는 고개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사가 제일 나중에 인사하거든요. 다 고개 숙였나 확인하고 하는데 한 명이 딱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잡아서 경찰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데리고 가서 막 조서를 쓰는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화 받느라고 그냥 딱 서갖고서 하이 하이 하면서 막 정신없는 틈에 도망 나왔어요. 이분이 도망 나오고 집에 와서 보따리 싸갖고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녀로서 집을 나와서 그 다음부터 방황하고 사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이 처녀가 정말 20대 처녀가 여러분들 그 돌아다니면서 그 방황하고 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이 자매가 얼굴에 이렇게 남자들이 혹시라도 자기 눈여겨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늙어 보이려고 얼굴에 이렇게 연탄재를 좀 묻히고 다녔대요. 이 하얀 연탄재 같은 거, 뭐 이렇게 연탄재나 뭐 이런 거, 재 같은 거 묻히고 다녀서 완전히 그 추녀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잘 때는 어디서 잤냐? 운동장에서 잤다 그래요.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 어디에서 잤냐면 구석에서 자지 않고 정 가운데서 잤대요. 정 가운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정 가운데서 잤냐? 그랬더니 정 가운데서 자야지 동쪽에서 덤비면 서쪽으로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 구석이면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이분이 운동장에서요. 무릎을 딱 꿇고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자기 기가 막히잖아요. 갈 데도 없어지고 일본 순사가 수배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환상하냐? 일본이 불바다가 되는 걸 쫙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일본에 가서 경고해라.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처럼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오히려 증오하고 그랬으면 못합니다. 이분은 정말 일본도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 일본인들도 인간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거길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양에 가서 네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평양에 자기 언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박관준이라는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일본의 밀양으로 들어가서요. 일본 국회에서 이 삐라를 뿌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일본 국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웬 사람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제지를 못한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박관주 장로가 그냥 휙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잡는 거예요. 그럼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그래서 들어가서 삐라 뿌렸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불받아 된다. 그래서 둘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둘 다 사형원도를 받고 박관준 장로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형당하기 이틀 전인가 해방이 됐어요.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후에 미국 폭격기가 와갖고선 일본에 그 폭격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폭탄이 소이탄이라 그래갖고 터지면 쫙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폭격을 했냐면 융단 폭격이라 그래갖고 비행기들이 이렇게 줄 서서 쫙 가면서 소이탄을 터뜨리면 쫙 가면서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또 이쪽 쫙 가서 불바다가 되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엔 두 방을 먹였죠. 두 방. 뭘 먹였습니까? 원자폭탄. 인류 역사상 여러분들 원자폭탄 터진 날은 그 나라밖에 없어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두 방을 딱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이 그랬죠. 나는 신이 아니다. 그 두 방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이거 한 방씩 맞았다간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겁니다. 원자폭탄에 도시 하나씩 날아가니까 이건 뭐 피하고 뭐고가 없어요. 그냥 터지는 순간에 끝입니다. 그냥 도시 하나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해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뭐 미국이다. 아, 미국이 도와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미국 위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독립군 저는 뭐 안중근 의사도 존경한 거 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선 그들이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그 독립군이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닙니다. 이 어떻게 보면 외세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속에 결국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노예예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귀족입니다. 밖에 나가서 내가 그냥 막 그 백장님 하면서 막 존경하고 받드는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나는 장로인데 이분은 집사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역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어때요? 조금 소홀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잘하라는 거예요. 왜 잘하라 그랬습니까? 네가 섬기는 자가 무엇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자동차를 중고로 살 때 우리 대구에 그 같이 교제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갑자기 자기 자동차를 팔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팔려고 내놨더니 중고시장에 갔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막 이 사람이 흥분해갖고 도저히 못 팔겠다 해서 얼마에 팔기를 원하냐 했더니 뭐 600에 팔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 그랬습니다. 한 푼도 안 깎고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니 그분이 결국 나한테 팔았는데 그 뒤로 제가 집사람한테 좀 이 바가지를 좀 긁혔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사냐고 그걸 실제로 그 시세가를 알아보고 사지 그 사람이 부르는 걸 그대로 삼으면 어떡하냐.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깎지도 않고 그냥 그 타협을 봐야지 어떻게 그냥 부른 걸 그냥 샀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뭐냐. 아, 그 형제가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아니냐. 설사 더 많이 줬다 해도 뭐 그렇게 아깝냐. 우리 형제를 도운 건데 뭐 가난해서 도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같은 믿는 형제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뭐 우리가 설사 손해 봤을지언정 그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라는 이 성경구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상전이라면 오히려 그 상전을 형제라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나아갑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남북, 자, 미국에 살고 있다고 봅시다. 자,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예들한테 우리가 아, 노예이십니까? 그냥 기쁨으로 노예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노예 제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럼 이거 기독교 문제 아닙니까? 노예 제도는 누가 없애야 됩니까?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노예 제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네? 나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노예 제도가 나쁜 거니까 성명을 내면서 노예 제도를 없애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침묵해야 됩니까?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애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기독교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바로 가르쳐졌을 때 이 교회가 확장되면서 사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가 이 사회가 계속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요 밑에 백성이 뭐 반란 일으켜서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뭐 반란을 일으켜봤자 금방 제압됩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다 이 위에서 갖고 일어나거든요. 제압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런 걸 보고 결국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과 예, 한국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뭐 폭력 혁명이나 아니면 뭐 어떤 폭력으로 뭘 쟁취하는 거, 힘으로 쟁취하는 거 이런 건 반대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평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인으로서 어때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예? 민주국가죠.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 아니 민주국가는 특징이 뭐예요? 민주국가의 1번이 뭡니까? 민주국가는 뭘 민주국가라고 그래요? 민주국가라는 정의가 뭡니까?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력의 최고 정점을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의 최고 정점을 국민으로 보는 게 민주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제도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국민으로서 제일 훌륭한 일은 투표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투표할 때 아무나 막 찍는 게 아니고 정말 신경 쓰고 고민하고 기도한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무인지 모릅니다. 전 투표 안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크리스천들은 정말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게 한 다음에 나중엔 왜 저런 사람이 왜 지도자가 됐냐 그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꼭 투표는 반드시 해야 되고 투표할 때 아무나 찍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찍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고 싶다 촛불 같은 거 들고 나가는 거 국민의 의사 보여주는 거죠. 전 그거 참 좋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다만 막 돌멩이 들고서 나가고 화염병 들고 이거는 반대합니다. 근데 촛불 들고 여러분이 의견을 밝히는 거 난 그건 좋다고 봐요.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하는 거 좋다고 봅니다. 그거 괜찮아요. 문제는 태극기나 촛불 들 때 십자가 들고 나가지 마세요. 난 그거 십자가 들고 나가는 건 아주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혼동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뭐 이 사람은 굉장한 보수예요. 그리고 뭐 나라가 다 망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는 일을 하지 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지 때문에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그걸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뭐 하나님이 지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의 사상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개인의 정치적 취향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한 정치인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치인이 된다면 나는 우리 당이 이걸 지지하니까 무조건 이걸 지지한다. 안 되죠.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고 공평과 의를 행하려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기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로서 아니면 사장은 사장으로서 자기가 올바른 역할을 해낼 때 바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우리 오늘 뭐 말씀 통해서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시죠.